시편 74편은 성소가 파괴되고 훼손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봐서 다윗의 예언시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에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1절부터 11절을 보면 전반부인데 원수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소와 백성을 파괴하고 있는지 그 처참한 모습과 고난을 묘사하고 있고 12절부터 23절은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원수를 갚아주시길 구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예언이 있을 수가 있는가? 많은 자유주의 학자들은 이것이 예언시라고 믿지 않고 후대에 이미 이스라엘이 원수들로부터 파괴를 당한 후에 쓴 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선지자였다는 점을 우리가 감안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놀랍게 장래에 일어나게 될 일을 보게 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참된 성도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 것이 합당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는 듯 보이지만 결코 영원히 버리지는 않으십니다. 그것이 1절에 나오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의 치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발하시나이까? 사실 여기서 왜 영원히 버리십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이제는 일어나셔서 우리를 도우소서 하는 청원입니다. 설령 우리의 죄악이 깊어 하나님의 불쾌하심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의 관계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파괴되어 무너진 곳 하나님의 성소로 다시 돌아오시기를 시인은 3절에 간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소에 자기들의 깃발을 꽂았습니다. 원수들이 한 짓이죠. 4절에 그리고 5절부터 7절에 보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기구를 파괴하고 성소를 불사르고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혔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곳을 다 파괴하였습니다. 8절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흔적이 사라져버렸고 참 선지자도 없고 말씀도 없는 형편이 되었다고 9절에 한탄합니다. 우리의 표적이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다시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라는 말씀이죠. 시인의 답답함은 이런 시간이 얼마나 더 지속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회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의 예언대로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말씀했죠. 시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단순히 자기가 개인적으로 당하는 어려움이 아니죠.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하신 하나님의 성소가 훼파되고 그 안의 기구들이 파괴되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합니다. 그가 관심을 둔 것은 자기 자존심이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의 관심은 자기의 주택과 생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소에 관심을 두고 애통해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고 살며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드러나지 못하도록 훼손하는 것을 때문에 이렇게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시편 74편은 이런 도전을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12절부터 23절을 보면 시인은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하나님은 과거로부터 자기의 왕이셨다고 고백하면서 그는 이 탄원을 시작하고 있죠. 그것이 12절입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들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회상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는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14절에서는 광야의 백성들을 40년 동안 먹이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사막 한가운데 바위에서 물을 내셔서 마시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낮도 밤도 다 하나님께 속했다고 16절은 말합니다. 17절에서는 땅의 경계뿐 아니라 계절의 경계까지도 정하시고 그런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권능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하시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시인은 기억하시고 잊지 말아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이것이 18절, 19절, 20절, 23절에 반복돼서 나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성도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핵심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언약을 돌아보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20절에 그렇게 기도하죠. 언약을 돌아보소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할 수 있는 최상의 기도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약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은 고귀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일관되게 이야기합니다. 지치고 힘이 들 때마다 성도를 소성케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언약을 지키시는,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을 돌아보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로 우리를 교훈하십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관심을 가지라고 촉구하는 겁니다. 오늘날과 같이 복음의 진리가 빛을 잃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자기 안위로 가득 찬 간구가 아닐 것입니다. 주님, 제가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자식들이 말을 잘 듣게 해주십시오. 물론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렇지만 과연 우리의 관심사가 과연 그것만이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이 지금 힘을 잃어서 훼파되었고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이 빛을 잃어버렸는데 과연 우리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힘을 얻어 왕성하게 역사하여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무리 심한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 언약에 기대어 그리고 그 언약에 근거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러분의 위로와 힘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영원히 버리지 않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이 예언시를 통해서 저희들을 교훈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의 관심사가 고작 저희의 안위와 저희의 부귀 영화에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이 땅 가운데 확연하게 드러나고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을 인하여 저희가 엎드리게 하시고 애통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바라봄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저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